오늘은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윌리엄 포크너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포크너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. 남들보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. 그보단 지금의 나보다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것이다. 남이랑 나를 비교해선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신의 발전에 한계가 지어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. 비교의 기준선을 주변의 남들로 맞추다 보면 결국 남하고 비슷한 인간이 되거나 기껏해야 남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. 주변의 이들보다 아주 조금 더 높은 위치로 갔다고 해서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이냐 오만 거만을 떠는 사람을 우린 가끔 봅니다. 그런 이들을 볼 때면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는데요. 근데 어쩌면 우리 자신도 남에겐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작은 성과에 도취돼 버리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린 남들이 아니라 오직 어제의 나만을 기준 삼아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명언 가지고 오겠습니다.